안녕하세요. 책 읽는 사람들의 지복신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할 인물은 글 부희령, 그림 백정석의 찰스 채플린이에요. 채플린은 영화배우인 동시에 감독이었어요. 너무 가난해 빈민 구호소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지만 자신의 어려웠던 경험을 바탕으로 슬픔이 배어있는 희극 영화를 만들었어요. 채플린이 만들어낸 떠돌이 찰리는 세상의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지요. 채플린의 영화는 오늘날까지도 상영되고 있고 채플린은 20세기 가장 위대한 영화인으로 기억되고 있어요. 그럼 우리 찰리 채플린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가 볼까요? 저기 빌 스미스가 오는구나. 발을 끌고 있고 구두에는 광택을 냈어. 화난 표정이고 말이야. 아내와 크게 싸우고 아침도 걸은 게 분명해. 앗! 정말인걸? 빵집에 들어가는구나. 우울한 얼굴로 터덜터덜 걸어오는 남자를 보면서 채플린의 어머니가 말했어요. 그날은 어김없이 빌 스미스가 아내와 싸웠다는 소문이 돌았어요. 채플린의 어머니는 창가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의 표정이나 행동을 지켜보곤 했어요. 어머, 저 젊은이는 이렇게 엉덩이를 흘끔거리며 걷고 있어. 왜 그러는 걸까? 엉덩이에 뭐가 묻었나 봐요. 하! 엄마가 보기엔 바지 엉덩이에 구멍이 나서 신경 쓰는 것 같은데? 채플린은 다른 사람의 표정과 몸짓을 흉내내고 기분을 알아맞히는 놀이가 재미있었어요. 유명한 영화 배우이자 감독 찰스 채플린의 어린 시절 모습이었지요. 찰스 채플린은 1889년 영국 런던의 가난한 동네에서 태어났어요. 어머니와 4살 많은 형 시드니와 함께 살았지요. 어머니는 뮤지컬에서 노래 부르는 가수였어요. 뮤지컬은 극장이 있는 식당이에요. 채플린은 밤마다 어머니가 일하는 곳에 따라가서 가수와 배우들을 흉내내며 놀았어요. 채플린이 5살 때의 일이에요. 그날도 어머니는 노래를 부르기 위해 무대에 올라갔는데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집어치워! 그것도 노래라고 하는 거야? 관객들이 소리를 질렀어요. 감독은 당황해서 어머니 대신 채플린을 무대에 세웠어요. 평소에 채플린이 무대 뒤에서 노래 부르는 걸 보았거든요. 채플린은 그때 유행하던 노래를 불렀어요. 관객들은 꼬마 채플린이 귀여웠었는지 동전을 던져주었어요. 채플린은 누가 동전을 집어갈까봐 걱정되었어요. 잠깐만요. 동전 먼저 줍고 다시 노래할게요. 사람들은 그 말에 배를 잡고 웃었어요. 채플린의 첫 무대는 대성공이었어요. 채플린의 첫 무대는 어머니의 마지막 무대였어요. 망가진 목소리가 돌아오지 않았거든요. 어머니가 일자리를 잃고 돈이 떨어지자 세 식구는 끼니를 잇기도 힘들었어요. 집세가 밀려 살던 집에서도 쫓겨나게 되었어요. 어떻게 하면 좋니? 가여운 내 아기들. 어머니는 결국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구호소에 들어가기로 결정했어요. 구호소에서는 어머니와 아이들이 함께 살 수 없었어요. 어머니는 어른 기숙사에, 6살인 채플린과 10살인 시드니는 아이들 기숙사에 보내졌어요. 어머니와 헤어질 때 채플린은 슬퍼서 엉엉 울었어요. 찰스, 잠시만 견뎌라. 엄마가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볼게. 시드니, 동생을 잘 돌봐주렴. 구호소 생활은 괴롭고 힘들었어요. 장난을 칠 수도 없었고 시키는 일을 하지 않으면 야단 맞기 일쑤였어요. 형 시드니는 어머니 말대로 채플린을 지켜주려 애썼어요. 시드니는 구호소 식당에서 심부름을 했는데 식당 앞에서 채플린과 마주칠 때면 재빨리 빵을 쥐어주기도 했어요. 채플린은 형의 사랑이 담긴 빵을 숨어서 몰래 뜯어 먹었지요. 채플린과 시드니는 그 후로도 평생 서로를 위해 주며 사이좋게 지냈어요. 어머니는 가끔 면회를 왔어요. 하루는 어머니가 뭔가를 앞치마에 감추고 와서 아이들 앞에 꺼냈어요. 코코넛 사탕 한 봉지였어요. 구호소 간호사들에게 레이스를 떠준 돈으로 샀단다. 얼른 먹으렴. 어머니는 눈이 퀭 하고 아파 보였어요. 어머니도 구호소 생활이 힘든 게 분명했어요. 엄마가 너무 말랐어요. 시드니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채플린도 자꾸만 눈물이 나서 사탕을 문 채 훌쩍였어요. 울면서 먹었지만 사탕은 정말 달콤했어요. 채플린은 눈물이 날 때마다 어머니가 가르쳐준 대로 즐거운 일을 상상하면서 견뎠어요. 조금만 있으면 우리는 함께 살게 될 거야. 여기서 나가면 엄마랑 형이랑 공원에 가서 공놀이를 해야지. 맛있는 케이크도 사달래야지. 채플린은 슬프고 힘들어도 참을 수 있었어요. 어머니가 자기를 무척 사랑한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어머니는 돈이 조금이라도 모이면 아이들을 데리고 나왔다가 돈이 떨어지면 다시 구호소로 들어가곤 했어요. 몇 년이 지나 형 시드니가 선원이 되어 돈을 벌게 되었어요. 찰스, 우리가 함께 살 방을 구했어. 시드니도 돈을 보내주고 나도 재봉틀로 옷 짓는 일감을 받았으니 그럭저럭 살 수 있을 거야. 이때 채플린은 겨우 9살이었지만 자기도 돈을 벌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구호소는 생각만 해도 끔찍했거든요. 채플린은 어머니를 졸라서 랭커셔의 여덟 꼬마라는 어린이 극단에 들어갔어요. 엄마, 나 사람들 앞에서 노래하고 춤추고 연기하는 게 제일 즐거워요. 엄마도 그러셨잖아요. 찰스는 흉내내기 대장이라고. 어머니는 극단 주인에게 채플린을 잘 먹이고 절대 때리지 않겠다고 약속을 받아냈어요. 채플린은 다른 7명의 아이들과 함께 뮤지컬에서 춤을 추었지요. 관객들 중에는 술 취한 사람도 있었고 심술궂은 사람도 있었어요. 조금이라도 실수하거나 재미가 없으면 내려가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어린 채플린은 뮤지컬에서 많은 것을 배웠어요. 준비를 철저히 해야 무대에서 실수하지 않는다는 것, 긴장을 늦추면 안 된다는 걸 말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이 어떨 때 좋아하고 어떨 때 지루해하는지도 몸으로 느끼게 되었어요. 뮤지컬에서는 관객들이 바로 앞에서 반응을 보여주었으니까요. 랭커셔의 여덟 꼬마는 재미있는 경험이었지만 오래 있지는 못했어요. 먼 곳을 돌아다니며 공연해야 하는데 채플린이 집에 자주 오지 못하는 걸 어머니가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채플린네 집은 여전히 가난했고 채플린은 돈을 벌기 위해 온갖 일을 다 했어요. 신문이나 꽃을 팔기도 했고 병원에서 청소를 하기도 했고 가게의 심부름꾼 노릇도 했지요. 하지만 무대에 서겠다는 꿈을 잊은 적은 없었어요. 채플린은 배우들의 일자리를 구해주는 사무실에 등록하고 연락을 기다렸어요. 드디어 채플린은 무대에 서게 되었어요. 연극 셜록 홈즈에서 밀리라는 소년 역을 맡게 되었어요. 채플린은 뭐든지 배우려고 노력했어요. 대사 한마디를 수백 번 연습했고 몸짓 하나를 익히기 위해 수십 번씩 되풀이해서 연습했지요. 이런 채플린을 눈여겨본 사람이 있었어요. 희극 극단을 운영하는 카노라는 사람이었어요. 채플린은 카노우 극단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카노우 극단에서는 말을 하지 않고 몸짓과 행동으로 익사를 부리는 촌극을 공연했어요. 채플린은 샌드백에 맞고 지팡이에 걸려 넘어지는 시골뜨기 신사 역을 했어요. 아이고 내 배꼽이야, 정말 웃기는걸? 하하, 저 촌뜨기 좀 봐. 채플린의 연기를 보고 사람들은 배를 잡고 웃었어요. 희극 배우로서 채플린의 이름이 조금씩 알려지게 되었어요. 채플린이 카노 희극단과 함께 미국을 돌며 공연할 때였어요. 어느 날 키스턴 영화사라는 곳에서 사람이 찾아왔어요. 당신이 공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참 재미있더군요. 저희 영화에 출연해 주십시오. 사실 채플린은 이곳저곳 돌아다니며 공연하는데 실증이 나 있었어요. 영화에 끌리기도 했지요. 영화는 필름이 남아있어서 여러 사람이 두고두고 볼 수 있잖아요. 게다가 영화사에서는 일주일에 $150라는 큰 돈을 주겠다는 거예요. 채플린은 제안을 기꺼이 승낙했어요. 채플린은 이렇게 해서 희극 영화배우로 일하게 되었어요. 24살 때 일이었죠. 그 무렵의 영화는 화면만 보이고 소리가 나지 않는 무성 영화였어요. 그래서 몸짓만으로 웃길 수 있는 희극 영화가 인기가 있었어요. 채플린이 처음 일했던 키스턴 영화사도 희극 영화를 주로 만들었어요. 어느 날 채플린은 스튜디오에서 다른 사람들이 영화 찍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영화사 사장이 갑자기 채플린에게 말했어요. 이 장면에선 뭔가 더 웃기는 게 있었으면 좋겠는데 자네가 한번 해보겠나? 분장실로 가면서 문득 예전에 본 술 주정뱅이 노인이 생각났어요. 그 노인은 어디서 얻어 입었는지 바지고 윗돌이고 몸에 맞는 게 없었어요. 채플린은 그 노인을 떠올리며 옷을 차려입고 코수염을 붙이고 지팡이를 걸쳤어요. 분장을 하고 나자 이 사람이 어떤 성격일지 저절로 마구 떠올랐어요. 채플린은 자기가 완전히 그 사람이 되어버린 것처럼 느껴졌어요. 큰 신발을 질질 끌며 나오는 채플린의 모습을 보고 스튜디오에서 일하던 사람들은 웃음을 터뜨렸어요. 채플린은 자기가 만들어낸 인물을 떠돌이 찰리라고 불렀어요. 떠돌이는 오랫동안 찰스 채플린의 영화에 등장해서 사랑을 받았어요. 그런데 채플린은 연기를 하면서 감독들과 의견이 맞지 않을 때가 많았어요. 여기서 가로등을 끼고 스케이트 타는 것처럼 빙빙 돌다가 경찰관과 마주치는 게 어떨까요? 영화를 찍다가 채플린이 감독에게 말했어요. 연극 무대에서라면 재미있겠지만 영화에서는 그럴 겨를이 없네. 그냥 도망치는 것만 보여주면 돼. 연극이나 영화나 우스운 행동을 보여주는 건 마찬가지잖아요. 하지만 감독은 채플린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시간이 없어! 시간이 없단 말이야! 감독들은 어떻게 해야 사람들이 더 크게 웃는지 모르는 것 같았어요. 채플린이 애써 웃음을 끌어낼 만한 연기를 해도 감독이 그 장면의 필름을 잘라내는 일이 많았어요. 전에 일했던 카노의 극단에서는 잘 짜여진 대본을 가지고 연습을 많이 했어요. 보는 사람이 한눈을 팔 수 없는 희극을 무대에 올리려고 노력했지요. 그런데 키스턴에서는 배우들이 대본도 없이 생각나는 대로 영화를 찍었어요. 채플린은 키스턴의 영화들이 너무 허술한 것 같았어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죠. 채플린은 스스로 각본을 쓰고 감독을 맡아 영화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물론 주인공 떠돌이 역도 자기가 맡았지요. 채플린이 만든 영화는 이전의 희극 영화와는 많이 달랐어요. 이전의 희극 영화들은 쫓고 쫓기는 장면과 튀어오르고 넘어지는 거친 몸짓으로 웃음을 자아냈어요. 사건을 우스꽝스러운 몸짓으로 보여주는 영화였지요. 하지만 채플린은 영화에서 사람의 마음까지 보여주려고 했어요. 이전의 영화에서는 주인공이 그냥 나무에 부딪히는 것으로 사람들을 웃기려 했어요. 채플린의 영화에서도 물론 주인공이 나무에 부딪히지요. 그러고 나서 떠돌이는 나무에게 사과하기 위해 모자를 들어 인사했어요. 실수를 저지르고도 체면을 차리려 애쓰는 거지요. 또 떠돌이는 길을 가다 넘어지거나 엉덩이를 걷어 차이고도 일어나서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태연하게 걸어가요. 멀쩡한 신사처럼 보이고 싶은 거지요. 그런 마음을 읽을 수 있기에 사람들은 더 큰 웃음을 터뜨렸어요. 채플린이 만든 영화들은 큰 성공을 거두었어요. 떠돌이는 엄청난 사랑을 받았지요. 사람들은 떠돌이의 모습만 봐도 웃음을 터뜨렸어요. 늘 엉뚱한 실수를 저지르는 떠돌이, 가진 것 없고 어수룩해서 만날 당하는 떠돌이, 경찰관을 보면 달아나기 바쁘고 엉덩이를 걷어차이기 일쑤인 떠돌이. 하지만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어렵고 힘든 일을 해내는 떠돌이. 사람들은 떠돌이에 푹 빠졌어요. 채플린은 이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배우가 되었어요. 돈도 엄청나게 벌었지요. 채플린은 1년에 67만 달러를 받게 되었어요. 일주일로 계산하면 13,000달러에 가까웠어요. 2년 전 키스턴 영화사와 계약할 때 일주일에 150달러를 받게 되었다고 좋아하던 채플린이었어요. 채플린은 자기가 이룬 성공에 당황하고 놀랐어요. 고작 희극 영화 몇 편 만들었을 뿐인데 인기란 애당초 엉터리 같은 건가 보다. 채플린은 불안했어요. 영화 만들기가 두려워졌어. 이제까진 쉽게 만들었지. 하지만 그러면 안 될 것 같아. 단순히 관객들을 웃기는 영화 말고 감동을 주는 영화를 만들고 싶어. 이때 채플린은 27살이었어요. 채플린은 단순한 희극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감동을 주는 영화를 만들고 싶었어요. 웃으면서도 슬프고 감동적인 영화 말이에요. 아무리 슬픈 일도 웃음을 통해서 이겨낼 수 있다고 믿었어요. 채플린은 꼬마와 떠돌이를 등장시켜 영화 키드를 만들었어요. 거리의 쓰레기통 옆에 버려진 아기를 떠돌이가 우연히 발견해요. 떠돌이는 아기를 키우기로 결심해요. 하지만 한 번도 아기를 키워본 적이 없는 떠돌이는 엉뚱한 짓만 골라하지요. 누더기 천 조각으로 임시 침대를 만들고 갓난아이에게 차주전자에 데운 우유를 먹여요. 관객들은 웃음을 참지 못하지요. 낡은 의자에다 구멍을 뚫어 변기를 만드는 장면에서는 눈물을 찔끔거리면서도 웃었어요. 떠돌이와 아이는 가난하지만 행복하게 살아가요. 그런데 아이가 5살이 되었을 때 사람들은 떠돌이가 아이의 친아버지가 아닌 것을 알게 되지요. 그래서 아이를 보육원으로 보내려고 해요. 둘은 떨어지지 않으려고 발버둥 쳐요. 아이는 자기 키만한 망치로 무장하고 떠돌이도 눈물겹게 싸우지만 아이는 결국 차에 실리지요. 어린 채플린이 어머니와 헤어져 구호소 어린이 기숙사로 보내질 때의 슬픔이 그대로 드러나 있는 장면이에요. 그때까지 웃어대던 관객들은 떠돌이와 아이가 너무 불쌍해 보여 눈물을 쏟아냈어요. 채플린은 키드를 웃음, 어쩌면 눈물 한 방울이 있는 영화라고 소개했어요. 그때까지 희극과 비극이 눈물과 웃음이 한 영화에 나오는 일은 거의 없었어요. 채플린은 지금까지 없었던 새로운 영화를 만든 셈이죠. 어느 날 채플린은 100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서부로 가다가 눈 덮인 산에 갇혔던 이야기를 들었어요. 추위와 굶주림으로 대부분이 죽었는데 살아남은 사람은 자기가 신고 있던 신발까지 먹었다는 거예요. 몹시 비참하고 슬픈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채플린은 여기서 희극이 될 만한 요소를 찾아내서 황금광 시대라는 영화를 만들었어요. 황금광 시대에서 눈 속에 갇힌 떠돌이는 배고픔을 견디지 못해 구두를 삶아먹어요. 굶어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인데도 떠돌이는 체면을 차리지요. 식탁에 우아하게 앉아서 접시에 구두를 담고 나이프와 포크를 들어요. 구두의 연한 윗부분은 친구에게 주고 자기는 밑창을 먹어요. 생선뼈를 발라내듯 구두창의 못들을 빼고 가죽을 먹어 치워요. 마치 스파게티를 먹는 것처럼 구두끈을 후루룩 먹어버리기도 해요. 굶주림을 견디지 못한 친구는 정신이 이상해져요. 떠돌이를 닭으로 착각해서 잡아먹으려고 쫓아다니지요. 실제로는 비참하고 슬픈 장면이 채플린에 의해 웃음이 되는 장면이에요. 추위와 굶주림에 시달리는 사람들 이야기에서 웃음을 끄집어내어 희극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 사람은 채플린밖에 없었어요. 채플린도 추위와 굶주림을 겪으면서 웃음으로 이겨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죠. 시티라이트라는 영화에서 떠돌이는 집이 없어서 새로 만든 동상 위에서 자고 있어요. 동상을 선보이는 행사가 시작되고 경찰들은 떠돌이에게 동상에서 내려오라고 해요. 허겁지겁 내려오던 떠돌이는 동상의 검에 바지가 걸리고 말아요. 결국 공중에 걸린 상태에서 국가가 연주되자 경건한 표정으로 차렷 자세를 하지요. 사람들은 떠돌이의 엄숙한 표정에 웃음을 터뜨려요. 하지만 영화가 끝날 무렵엔 눈물을 글썽이게 되지요. 떠돌이는 꽃 파는 눈먼 소녀를 돕기 위해 술 취한 부자에게 돈을 빌려요. 눈먼 소녀는 치료를 받고 눈을 뜨지만 떠돌이는 돈을 훔쳤다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요. 부자가 자신이 돈을 빌려준 걸 기억하지 못한 거예요. 당신인가요? 감옥에서 막 나온 떠돌이의 손을 잡고 꽃 파는 소녀가 물어요. 거지와 다름없는 허름한 옷차림의 떠돌이는 눈물 고인 눈으로 고개를 끄덕이지요. 이제 내가 보이나요? 떠돌이를 큰 부자로 알고 있던 소녀는 아무 말 없이 눈물을 흘려요. 영화를 보는 사람들도 눈물을 흘려요. 한편으론 떠돌이의 따뜻한 마음에 감동해서 한편으론 떠돌이가 가여워서 말이에요. 채플린은 슬픔이 깃들어 있는 희극이 사람들 마음을 사로잡는 것을 일찍이 깨달았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세상살이는 슬프고 힘드니까요. 사람들은 슬프고 힘들 때 채플린의 영화를 보며 위로를 받았어요. 채플린은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배우이자 감독이 되었지요. 하지만 채플린에게도 위기가 찾아왔어요. 1928년 말소리와 음악이 나오는 유성 영화가 나온 거예요. 모두들 무성 영화의 시대가 곧 끝날 것이라고 했어요. 그때까지 채플린은 몸짓과 표정으로 사람들을 웃겼지요. 웃음과 몸짓은 세상 사람 누구나 쓰는 말이야. 배우들이 말을 하면 우리 말을 못 알아듣는 다른 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영화를 보지? 어린이들은 어쩌고? 떠돌이 찰리의 목소리는 어떻게 하지? 말투는? 아니야. 떠돌이 찰리는 말을 할 수 없어. 한마디라도 입을 떼는 순간 떠돌이 찰리는 다른 사람이 되고 말 거야. 채플린은 모두가 유성 영화를 만들 때도 무성 영화를 고집했어요. 하지만 채플린도 느끼기 시작했어요. 계속 무성 영화만 고집했다간 외면당할지도 모른다는 것을 말이에요. 채플린은 고민이었어요. 이러다 내 시대는 끝나는 게 아닐까? 나는 어떻게 해야지? 게다가 채플린은 어지간히 지쳐 있었어요. 쉬지 않고 영화를 만들었거든요. 채플린은 여행을 떠나기로 했어요. 16개월 동안 세계 곳곳을 돌아다녔지요. 채플린은 어린 시절 머물렀던 런던의 구호소에도 찾아갔어요. 구호소 아이들은 채플린을 보고 무척 즐거워했어요. 채플린은 정치가인 처칠과 간디, 경제학자인 케인스, 과학자인 아인슈타인도 만났어요. 하지만 채플린을 감동시킨 것은 이런 유명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어딜 가나 채플린을 열렬히 반겨주는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채플린이 여행했던 1930년대는 전 세계가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였어요. 유럽이나 미국이나 일자리를 얻지 못하고 끼니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넘쳐났지요. 떠돌이처럼 집이 없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그들은 채플린이 연기하는 떠돌이가 자기들 모습이라고 느꼈어요. 어느새 떠돌이가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의 상징이 되었던 거예요. 내가 이런 대접을 받을 자격이 있을까? 세상은 인정 없는 곳이야. 그 때문에 사람들이 그토록 비참하게 살아가지. 그래서 누군가가 자기들을 웃겨주기만 해도 고마워서 외투자락을 잡으려 드는 거야. 사람들이 몰려들 때마다 나는 기쁘면서도 마음이 몹시 아파. 채플린은 자신을 영웅처럼 대해주는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 뭐든 하고 싶었어요. 내가 할 일은 추악한 세상을 고발하고 힘없는 사람들의 아픔을 담은 영화를 만드는 일이야. 무성 영화면 어떻고 유성 영화면 어떤가? 사람들에게 웃음을 줄 수만 있다면, 살아갈 힘을 줄 수만 있다면. 여행에서 돌아온 채플린은 모던 타임스라는 영화를 만들었어요. 인정 없는 세상을 고발하겠다는 다짐대로 만든 영화지요. 한 번은 어떤 공장에 대해서 들은 적이 있었어요. 기계가 어찌나 빨리 돌아가는지 건강하고 젊은 사람들도 기계에 맞춰 4, 5년만 일하고 나면 미쳐버린다는 거예요. 채플린은 소름이 끼쳤어요. 모던 타임스는 그때 들은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영화에서 떠돌이 찰리는 공장에서 하루 종일 나사 조이는 일을 해요. 기계가 어찌나 빨리 돌아가는지 허둥대다가 그만 기계 속으로 빨려 들어가지요. 공장에서는 점심을 먹으면서도 일을 할 수 있도록 자동 식사기를 마련해 주었어요. 떠돌이는 온종일 나사만 조이다 보니 나사와 닮은 것만 보면 뭐든 조이려고 해요. 기계의 속도에 맞춰 일하다 결국 미쳐버린 거예요. 채플린이 살던 1930년대는 기계가 사람의 일을 대신하게 되어 일자리를 잃고 굶주리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아니면 기계의 부품처럼 기계에 맞춰 살아야 했지요. 영화 속의 떠돌이처럼 말이에요. 사람들은 영화를 보면서 깔깔거리고 웃다가 자기들 모습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면서 씁쓸해했어요. 모던 타임스는 채플린이 정면으로 사회를 빗대어 만든 걸작이랍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채플린의 눈은 점점 더 날카로워졌어요. 채플린이 모던 타임스를 만들 무렵 독일에서는 히틀러가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어요. 채플린은 히틀러를 싫어했어요. 히틀러는 전쟁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게다가 독일인은 가장 순수하고 위대한 민족이고 유태인은 세상에서 없어져야 할 더럽고 못난 민족이라는 거예요. 채플린은 어떤 민족은 순수하고 어떤 민족은 더럽다는 식의 주장이 어이없었어요. 헛소리! 히틀러는 사기꾼일 뿐이야! 채플린은 히틀러를 조롱거리로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히틀러를 빗대어 위대한 독재자라는 영화를 만들었어요. 영화 속에서 히틀러를 빗댄 독재자와 유태인 이발사를 서로 뒤바꾸어 놓았죠. 히틀러가 멸시하는 유태인이 히틀러로 분장하고 사람들을 향해서 연설을 해요. 채플린은 이발사의 입을 빌려 하고 싶은 말을 전했어요. 나는 누구를 지배하는 것도 누구한테 지배받는 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유태인도 그리스도교도도 흑인도 백인도 모두 우리는 서로 돕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놀라운 건 채플린이 이 영화를 만들기 시작했을 때 사람들은 히틀러가 얼마나 악당인지 알아채지 못했다는 거예요. 히틀러를 혼란한 세상을 구할 영웅처럼 여기는 사람도 많았을 때지요. 나중에 히틀러는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고 유태인 수백만 명을 죽였어요. 위대한 독재자는 채플린의 예언 같은 영화예요. 영화는 엄청난 인기를 끌었어요. 영화가 완성될 무렵에는 사람들이 히틀러의 정체를 알게 되었거든요. 채플린도 나이가 들어 60살이 넘었어요. 어린 시절 어렵고 힘들게 살았던 소년은 어느새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배우이자 감독이 되었어요. 하지만 미국 정부는 끊임없이 세상을 고발하는 영화를 만드는 채플린을 눈엣 가시처럼 여겼어요. 채플린처럼 사회의 부끄러운 점을 들춰내는 사람은 애국자가 아니라고 몰아붙였지요. 채플린이 영국으로 여행을 떠난 사이 미국 정부는 채플린이 미국으로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겠다고 발표했어요. 나는 내 생각을 펼칠 수 있는 나라에서 살고 싶습니다. 채플린은 이렇게 말하고 스위스로 갔어요. 미국을 떠난 지 17년이 지났을 때 미국 사람들은 채플린을 초대했어요. 위대한 영화 감독을 내쫓은 것이 후회스러웠던 거죠. 채플린은 아카데미상을 받게 되었어요. 채플린은 이미 아카데미상은 안 받아도 상관없을 만큼 전설적인 배우이자 감독이었지만 기쁘게 상을 받으러 미국으로 갔어요. 키드가 특별 상연되었어요. 채플린도 함께 보았지요. 영화가 끝나자 모두들 일어나서 박수를 쳤어요. 관객도 울고 채플린도 울었어요. 오늘 밤 저는 감격해서 말을 제대로 이을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채플린은 영화를 오늘날 최고의 예술로 만든 헤아릴 수 없는 공로로 아카데미 공로상을 받았어요. 채플린은 희극 영화를 세상살이의 어려움과 참맛을 담고 있는 예술 작품으로 만들었어요. 그때는 누구도 생각지 못한 일이었어요. 채플린의 영화는 큰 즐거움과 감동을 주었어요. 채플린의 영화가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감동을 이끌어낼 수 있었던 것은 따뜻한 마음이 담겨있기 때문이에요. 떠돌이는 늘 굶주리지만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을 먼저 돌보는 사람이에요. 빵 한 조각을 사 먹기보다는 눈먼 소녀의 꽃 한 송이를 사주어요. 거리에서 만난 소녀가 배가 고파 빵을 훔치자 기꺼이 대신 감옥에 가려 하지요. 따뜻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떠돌이 찰리는 넘어지고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요. 그리고 당당하게 허름한 자기 옷매무새를 바로잡을 수 있는 거예요. 슬픔을 이겨내는 웃음, 가난한 사람들을 보듬는 따뜻한 마음, 이것이 채플린이 영화에 담으려 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채플린이 생각한 세상을 살아가는 힘이었지요. 1977년 채플린은 88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어요. 찰스 채플린의 영화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을 웃기고 울리고 있어요. 지금까지 책 읽는 사람들의 지복신이었습니다.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재미있는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기대해주세요.